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 경기 개막식이 13일 평양 중등 학원에서 있었습니다. 개막식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, 각도 중등 학원 원장들과 교원 원아들이 참가했습니다. 이날 평양시 팀과 황해남도 팀 사이의 남자 축구 경기, 평양시 팀과 함경북도 팀 사이의 여자 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. 이번 체육 경기에서는 각도 중등 학원 원아들이 참가해서 축구, 배구, 농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진행하게 됩니다.